네가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해. 뱀인지 아람인지 점차 늘어나게. 남자라 쓰고는 때라 일그랬어. 도대체 남자들 그동안 여자에게 왜 그랬어. 너무나 많은 여자들 마음을 울린 죄 때문에 그러니 내게 좀 더 널 보여줄래. Oh no, 조심 조심 조심해야 해. I'm sorry babe. 네 눈빛이 너의 말이 아무리 내 맘을 흔들어도. Love you.